말라고 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스쳐 지나갈 슬픔일 거라, 모두 괜찮아질 거라 했잖아. 근데 요즘 들어 기운이 없어 보여. 요즘 들어 네가 한없이 멀게만 낯설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면 환하게 웃어줘.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누구보다 강한 너니까 모두 이겨낼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요즘 들어 어깨가 쳐져 보여. 요즘 들어 네가 한없이 작게만 그렇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면 환하게 웃어줘.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한없이 슬퍼 보여.